한숨소리에 웃음이 나 잠들어있는 표정까지 좋으니까 날 감싸는 오후에 부드러운 햇살에 안긴 채로 작은 꿈을 꿔 같은 꿈을 꿀 것만 같아서 매일 넌 나를 꿈꾸게 해 거짓말 같은 꿈속에